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가 3일 사설을 통해 구속된 박근혜 의원에 대한 사면 이론이 되고 있는 것을 규탄했습니다. 신문은 사설에서 국민의 힘으로 권력의 자리에서 쫓아낸 권력자에게 그 무슨 관용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태도라고 규탄했습니다.